Yo, 너는 마치 타랑이란 말야 나를 미치게 만드는 꽃이야 한편의 아름다운 명작 평생 나는 너와 너의 계야 나의 눈이 멀어도 만약 목숨이 끊어진데도 하늘이 무너진데도 나는 갈게 너는 너의 너의 길어지로 Loving you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나뿐이라는 너 Only you 너만이 나의 끝이 없는 자유 살아가는 너 I do 어두컴컴한 세상의 진주 너 때문이란 너 오늘도 난 끝이 없는 사랑이나 지켜 사랑하는 나의 그대 눈부시게 빛나는 나의 그대 꿈처럼 행복한 이 노래 영원히 나의 그대 위에 들려줄게 I love you I love you Baby I love you Love you Forever love you girl 별이 빛나는 은하수 내 말은 이 땅의 생명수 시원한 거리 위에 가로수 같은 너를 바라보는 나는 이 외수 여기 너와 나의 다운타운 네온 사인보다 아름다운 끝이 없는 행선지를 향한 너에게로 나는 터치다운 널 사랑하는 거 Loving you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나뿐이라는 거 Only you 너만이 나의 끝이 없는 자유 널 사랑하는 거 I do 어두컴컴한 세상의 진주 너 때문이란 거 오늘도 난 끝이 없는 사랑이나 사랑하는 나의 그대 나의 그대 baby 눈부시게 빛나는 나의 그대 sharing my love 꿈처럼 행복한 이 노래 영원히 나의 그대 위에 들려줄 너와 나만의 둘만의 아름다운 밤 눈과 비와 바람 모두 나쁜 사랑 이별 따위 모두 소용없는 밤